애국의 마음 손길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산으로 바다로 가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조규 작사, 리민상 작곡인 가요 산으로 바다로 가자는 주체 37, 1948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따사로운 햇빛 아래 참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민의 행복한 생활감정과 유홀렬한 조국애를 소중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산과 바다, 하늘 등 아름다운 조국 산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시적으로 노래하면서 그곳에가나 희망에 넘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가는 우리민의 행복과 기쁨을 형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시적인 내용은 밝고 유창하며 낭만적인 서정으로 충만된 선율에 의해서 감동 깊게 안겨옵니다. 가요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인민의 행복과 희망이 꽃피어나는 현실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소중 깊고도 독특한 선율에 담아 노래한 것으로 해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그보다 종단품 나는 몰라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집채 작사 리군수 작곡인 노래는 주체 53, 1964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연은 오보이 수령님과 사상도 용도도 동망도 그대로이신 또 한 분의 골출한 위를 높이 모신 온 나라 전체민의 크나큰 행복과 환희의 감정을 격조 높이 토로한 성가 작품입니다. 노래는 백도의 기상과 탐욕을 한 몸에 재현하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장군님을 높이 칭송하면서 그의 두리에 굳게 뭉치어 오보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 위협을 영원한 승리로 빛내어가려는 천만 군민의 억년 드늘지 않는 신념과 의지를 간결하면서도 종소짓은 시음악적 형상으로 훌륭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진 사상감정은 단순 일부분 형식으로 된 특색있는 선율 형상에 의해서 의미깊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율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겁고도 열렬한 사랑에 공감하고 목매여 흐느끼는 소정 쪽 주인공의 내적 충동을 4분의 3박자와 4분의 4박자의 화상 교체 속에서 부드러운 리듬 진행과 소정 쪽 양상이 짙은 음조 진행으로 졸졸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연은 우리 민들의 심장마다에 차넘치는 졸서의 위인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과 칭송의 감정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잘 형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정서 깊은 위인 칭송의 노래로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지도자 동지 따뜻한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